일방아 고향시로 모두 떠나도 나 홀로 남아 살자 처가 삼간에 옷같이 기름진 땅 내가 다듬고 얼룩서 논밭 가라 씨를 뿌리며 한 평생 살거지고 물방아 고향 냄새 풀 냄새를 맡고 살아도 나 혼자 지키련다 꽃피는 마을 청대숲 화전밭을 내가 가꾸고 시냇가 언덕에서 불필이 불며 희망에 살거지고 물방아 고향 같이 흐르는 세월이라서 피는 꽃이듯이 허무한 인생 사랑도 맺었다 이별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먼 여러에 달 뜨는 밤이면 서글픈 마음 외롭고 고달픈 나그네란다 점은 벌판에 땅거미 지면 온 길도 갈 길도 너무 아득해 지친 몸 달랬다 울기도 했다 낯설은 창가에 등불을 끄고 별빛도 차가운 하늘으로 고향이 그리워 타향을 간다 사실을 말하다오. 추억의 이 밤 차라리 웃으면서 헤어지자. 가로등 가로수의 그림자질 때 마지막 손을 잡고 글썽이는 눈물 속에 마주 본 얼굴 못 잊을 사람 생각하면 서러워라. 서울의 거리 밤거리 헤어지자. 못 맺을 인연 일랑 걷어치우고 서로가 행복 찾아 돌아서는 알 길 위엔 눈물이 진다 얼룩이 진다. 잘 있거라 잘 가거라. 서울의 거리 밤거리 밤속의 여정 검은 눈에 서려오는 첫사랑의 이야기는 라울렐라이의 노래 따라 멀리 멀리 가버렸네. 만난 그 사람 가버린 사람 떠나가면 그만인데 꿈속에 찾아왔네. 그대와 사랑이 꿈이었다면 그대와 사랑이 꿈이었다면 다시 못 올 그 사람에게 내 사연을 전해주련만. 꿈에 만난 그 사람 가버린 사람 만난 그 사람 무정한 사람 잊으려고 애를 써도 꿈마다 울려주네. 못 맺을 사랑이 눈물이라면 못 맺을 사랑이 눈물이라면 꿈에 한 번 나도 찾아가 그 사람을 울려줄 거라. 꿈에 만난 그 사람 가버린 사람 떠나고 싶어 갈 곳은 없어도 가고만 싶어 내 마음 찬바람에 낙엽만 쌓이는데 내 마음 찬바람에 낙엽만 쌓이는데 산을 휘어저무는 하늘 멀리로 기러기 울어대는 날개기 소리 이런가 떠나고 싶어 갈 곳은 없어도 하고만 싶어. 내 마음 찬바람에 낙엽만 쌓이는데, 내 마음 찬바람에 낙엽만 쌓이는데, 산을 휘도 저무는 하늘 멀리로 기러기 울어야는 날개기 소리. 아 않아요. 울지도 않아요. 당신이 먼저 가버린 뒤 나 혼자 외로워지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 밑을 돌아서며 난 몰래 흐느껴 울 안녕. 후회하지 말아요. 울지도 말아요. 세월이 흘러 가버린 뒤 못 잊어 생각이 나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 밑을 찾아와서 다시 또 흐느껴 울 안녕. 말도 없이 돌아간 그 사람 마음속 깊이 아 사무치는 아픔 옛사랑의 종말이여 가슴들이 빗속에서 어쩌다 만나 서로 잡은 그 손길 그러나 미련 일랑 남김없이 살자고 다하지만 그 마음속에 아 새겨지는 아픔 또 하나의 종말이여 아카시아 꽃잎 나던 그 추억이 서른 달래 주네. 여자들이 가슴을 설레리